나의 꿈은 머니 나는 너와 결혼하기 그런 남자를 찾아 여자라고 희생하기 싫어 내 이성과 내 사랑의 감정 차이 내 인생은 너만의 꽃